에스겔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려라. 성소를 향해 선포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이다. 내가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이기 때문에 내 칼이 칼집에서 나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칼을 칼집에서 뽑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칼이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쓰라림으로 탄식하여라. 그리고 왜 내가 탄식하느냐고 그들이 내게 물으면 너는 대답하여라. 소식 때문이다. 그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모든 사람의 영이 기력을 잃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그 일을 다가오고 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며 말하여라. 여호와가 말한다. 카라카라, 날이 서고 광이 난다. 학살을 위해 날이 세워졌고 번개처럼 번쩍이 하려고 광이 내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내 아들의 귤을 즐거워하겠느냐. 그 칼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고 있다. 칼이 손에 쥐어지려고 광이 내졌다. 칼날이 세워지고 광이 내져서 학살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고 전하여라. 사람아, 소리 지르며 울부짖어라. 그 칼이 내 백성들을 대적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칼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벅지를 쳐라. 시험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칼의 귀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귀가 없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너 사람아, 예언을 하고 손뼉을 쳐라. 칼로 두 번 내리치고 세 번 내려쳐라. 이것이 학살하는 칼이니 사방에서 그들을 에워싸는 대학살의 칼이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학살의 칼을 그들의 모든 문에 두었다. 아, 그 칼이 번쩍거리게 만들어지고 학살을 위해 광이 내졌다. 나를 세워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를 향한 대로 가거라. 나도 손뼉 칠 것이다. 그러면 내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의 왕이 칼을 가야 두 길을 표시하여라. 둘 다 같은 땅에서 나와야 한다. 표지판을 만들어라. 성읍으로 가는 길 얼기에 만들어라. 칼이 가는 길 하나는 암몬 족속의 라빠 쪽으로, 다른 하나는 유다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쪽으로 표시해 두어라. 바벨론 왕이 점을 치기 위해 두 길의 어귀에서 서서 화살통에 화살들을 들고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의 모양을 살펴볼 것이다. 그 오른쪽에 예루살렘에 가는 점괘를 얻어 그가 성문의 성벽을 부수는 쇳덩어리들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우려 한다. 그들에게 맹세한 사람들 눈에는 틀린 점괘 같은 보이겠지만 그 점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죄를 상기시키고 너희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기억됐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족에 붙잡힐 것이다.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 지도자여, 내 날 곧 내 죄가 끝이 이르렀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머리에 두른 띠를 벗고 왕관을 벗어라.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높은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폐허로다, 폐허로다. 내가 그것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받을 모욕에 대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언하며 말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학살하기 위해 집어삼키기 위해 광이 내지고 번개를 번쩍인다. 점쟁이들이 너를 위해 하운드 환상을 보고 내게 거짓된 점을 쳐주고 너를 학살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려 하니 그들의 날 죄악이 끝날 때가 이르렀다. 칼을 칼집에 두루 넣어라. 내가 창조된 곳에서,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향해 불며 너의 잔인한 사람들, 파괴에 능숙한 사람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불 속에서 땔감이 될 것이고 내 피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에스겔 2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심판하겠느냐? 내가 이 피투성이 성읍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면 그 성읍이 허무스러운 일을 모두 성읍에게 상기시켜라. 그리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성내에서 사람을 살해해 피를 흘림을 보응을 때가 이르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자기 스스로 더럽히는 성읍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해 내게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들로 인해 스스로 더럽혀졌다. 내가 내 날들이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살아갈 날이 다 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민족들의 모욕이 대상을 삼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혼란으로 가득 차고 이름이 더럽혀진 성읍아, 너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성읍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했다. 성읍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방 사람을 억압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이 고아와 가부를 학대했다.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을 무시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비방하며 사람을 살해해 피 흘린 사람들이 성읍 안에 있고 그 안에 산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음란한 짓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 안에 월경 중인 부정한 여인을 범하는 자도 있다. 성읍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악하게도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매,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범하고 있다. 너희 안에 뇌물을 받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고리대금과 엄청난 이자를 받고 내 이웃의 것을 강탈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잃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취한 부당한 이득과 내 가운데서 내가 피 흘리게 한 일 때문에 내가 내 손바닥을 칠 것이다. 내가 너를 처벌할 그들에게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고 내 손에 힘이 남아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라들 사이에 퍼지게 해 내 더러운 것을 내게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민족들 눈앞에서 내 스스로를 더럽힐 것이니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됐다. 그들 모두 용광로 안에 남은 청동, 주석, 철, 나비다. 그들의 은은 찌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모두가 찌꺼기가 됐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를 가져갈 것이다. 사람들이 은, 청동, 철, 납, 주석을 영광로에 모아다가 불을 넣어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진노와 분노 가운데 너희를 모아다가 그 성읍에 놓고 녹여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내 진노의 불을 너희 위에 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은인의 용광로의 안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렇게 그 안에서 녹을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내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부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땅에 말하여라. 너는 진노의 날에 깨끗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빛도 없는 땅이다. 그 안에서 그의 예언자들이 꾸미는 임무가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보물과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고 그 안에서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기고 내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들이 눈을 감아버렸으니 네가 그들 가운데 더러워지고 있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들 같아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며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 그의 예언자들은 허황된 계시를 보고 그들에게 거짓된 점을 쳐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위에 회칠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착취하고 강도질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방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이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은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란한 짓을 했고 어린 시절에 창녀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의 자슴이 짓눌렸고 그곳에서 그 처녀의 젖가슴이 만져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나와 사이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는 그녀가 아직 내게 속했을 때 음란한 짓을 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실리아와 사람을 갈망했다.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모든 잘생긴 젊은이들이었으며 말타는 기마병들이었다. 그녀는 아실리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잘생긴 사람과 음란한 짓을 했고 또 자기가 갈망하던 모든 사람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녀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들이 그녀와 함께 드러눕고 그녀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그녀 위에 그들의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의 해인 손에 그녀가 갈망하는 이슬리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벗겨졌고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갔으며 그녀를 칼로 죽였다.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그들이 그녀를 심판한 것이다.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보다 더 타락했으며 그녀의 음란한 짓은 자기 언니의 음란한 짓보다 더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실리아 사람들을 갈망했는데 그들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부터 화려한 옷을 입은 용사들이었고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고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그녀 또한 자신을 더럽힌 것을 보았다. 그들 둘 다 똑같은 길을 간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음란한 짓을 더해갔다. 그녀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 곧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길게 늘어뜨린 띠를 한 모습이 모두 갈대아 태상의 바벨론 장교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정욕을 품어 갈대아 사람을 보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그녀에게로 와서 애정행위를 하는 침대를 들어가 그들의 음란함으로 그녀를 더럽혔다. 그녀는 그들로 인해 더러워진 뒤 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 그녀는 음란한 짓을 드러놓고 하며 알몸을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언니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처럼 그녀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집트 땅에서 음란한 짓을 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음란한 짓을 더했다. 몸은 나귀와 같고 정령은 말과 같은 애인들을 그녀를 갈망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내 어릴 전가슴을 어루만졌던 어린 시절의 음란함을 내가 그리워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여,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와 사이가 멀어진 내 애인들을 내가 선동해 너를 대적할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내게 보낼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 모두 갈대아 사람들, 두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모든 아슬리아 사람들이 말이다. 그들은 모두가 잘생긴 젊은이들이며 모두가 통치자들, 지도자들, 장교들, 유명한 사람들이며 모두가 말을 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전차와 수레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너를 대적해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들을 갖고 투구를 쓰고 너를 대적해 사방을 포진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권을 넘겨주리니 그들이 자기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 질투를 낼 것이니 그들이 격분에 너를 대하여 내 코와 귀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내 남은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들과 땅들을 끌고 갈 것이고 내 남은 사람들을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를 빼앗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했던 내 음란함과 창녀짓을 내가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눈에 들지도 않을 것이며 이집트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너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미워함으로 너를 대하고 내가 이래서 얻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으로 버릴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창녀짓한 것, 곧 내 음란함과 창녀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내게 행해질 것은 내 민족들을 뒤따라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 길을 뒤따라갔으니 내가 내 손에 그녀의 잔을 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크고 깊은 내 언니의 잔을 내가 들이키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큰 잔이 조롱과 비웃음 대상이 될 것이다. 공포와 황폐함이 담긴 잔아, 내 잠의 사마리아의 잔아,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마셔서 비웃고 그것을 상상적에 내 깨트리며 내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등 뒤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 음란함과 창녀짓에 대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들이 혐오스러운 일을 언급하여라. 그들이 간음했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들과 간음했다. 심지어 그들이 내게 낳아준 그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 불 속에 지나가게 했다. 그들은 또 내게 이런 일도 했다. 같은 날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모독했다. 그들이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고 나서 바로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 그곳을 더럽힌 것이다. 그들이 이런 짓을 내 집 가운데서 했다. 또한 두 자매는 사자를 보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들이 왔다. 너는 그들을 위해 목욕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치장했다. 그리고 너는 우아하고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앞에 상을 차리고 그 위에 내 분향과 기름을 놓아두었다. 떠들썩한 군중의 소리가 그곳에서 들렸고 술 취한 몇 명 사람들 광야로부터 데려와서 그들이 두 자매의 팔에 팔찌를 끼우고 두 자매의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씌웠다. 그때 간음으로 찌든 두 여자에 대해 내가 생각했다. 이제 그들이 저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할까? 그리고 저 여자도. 그들이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창녀가 들어가듯이 그들이 음란한 여자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나 간음한 여자들은 심판하며 피를 흘린 여자들을 심판하듯 은혜 저들은 심판할 것이다. 저들이 음란한 여자들이고 저들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저 두 자매를 대적해 한 무리를 일으켜 세워라. 저들의 공포와 약탈에 넘겨주어라. 그 무리가 저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의 칼로 저들을 벨 것이다. 그들이 두 자매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저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듯 내가 그 땅으로부터 음란한 것을 멈추게 하고 모든 여자들이 교훈을 얻고 그들이 너의 음란함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음란함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너의 우상들에 대한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날짜, 바로 이 날짜를 기억하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에 포위했다.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말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솥을 얹어라. 솥을 얹고 그 속에 물을 부어라. 고기를 썰어 솥에 넣되 다리살, 어깨살 등 좋은 고기를 골라넣고 가장 좋은 뼈로 솥을 채워라.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잡아라. 소 밑에다 나무를 쌓고 그것을 끓여라. 그 가운데 뼈들을 넣고 푹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피 흘린 성아, 화가 있으실 것이다. 안이 녹슨 솥의 녹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 없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그 고기 덩어리를 끊어라. 죽임 당한 사람이 흘린 피가 성읍 가운데 있다. 그 피가 바위 위에 흘렀다. 땅바닥에 위에 흘렀는데 그 위에 흙을 덮이게도 하지 않았다. 진노를 불이익혀 복수를 하려고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위에 흐르게 해 덮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아, 나 또한 나무 더미를 크게 만들 것이다. 나무를 쌓아 올리고 불을 붙이라. 고기를 잘 삶고 양념을 넣어 뼈를 태우라. 그리고 석탄불을 위해 빈솥을 얹어 뜨겁게 하고 그 청동을 달구라. 그리하여 그것을 더러움이 그 속에서 녹고 그것의 녹이 타 없어질 것이다. 이 성읍이 온갖 일로 분비나나 엄청난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고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내 더러움 가운데 음란함이 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었지만 내가 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내 진노를 그만둘 때까지 내가 더 이상 깨끗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때가 오고 있으니 내가 실행할 것이다. 내가 참지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행동과 내 행위에 따라 그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도 마라. 조용히 탄식하여라.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지 마라. 내 머리띠를 머리에 두고 내 발에 신을 신어라. 내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명령받는 대로 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권세에 자랑거리고 너희 눈으로 보기에 즐거움이며 너희 마음의 애정에 대한 장상이니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다. 또 너희가 내버린 내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그대로 하라.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또 너희의 머리 위에 머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으라. 너희는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다만 너희 죄들로 인해 기력이 쇠약해지며 서로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적을 댈 것이니 너희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욕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날, 바로 그 날에 한 도망자가 나와서 내 귀에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바로 그 날에 내 입이 열릴 것이고 그 도망자에게 내가 말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너는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암몬 자손들에게로 향해 그들에 대해 예언하여라. 암몬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 내 성소에 대해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될 때, 이스라엘 땅에 대해 유다의 집이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의 집에 대해 내가 아하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동족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그가 너를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 진을 치고 너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그들이 내 열매를 먹고 내 유를 마실 것이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삼을 것이오 암몬자 손의 양떼의 쉼터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 내가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온 마음으로 경멸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내게 뻗어 너를 민족들 가운데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백성들 가운데 죽일 것이고 나라들 가운데 너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패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족속이 다른 모든 이방들 민족들과 같다라고 모압과 세일이 말했기 때문에 모압 변방에 있는 성읍들, 그 땅의 영광인 베어시몬, 바알몬, 기라다임을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그 땅과 암몬 자손들을 동쪽에서 사람들 넘겨줘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는 암몬 자손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기억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리고 내가 모압에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이 유다 족속들에게 복수함으로써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에돔에서 뻗어 그들로부터 사람과 짐승과 사라지게 하며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대만에서 드단까지 그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에돔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에 따라서 그대로 에돔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 복수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심으로 행동하고 마음속으로 경멸에 보복했다. 오랜 적대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뻗어서 그렛 사람들을 죽이고 해변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분노의 책망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6장 11년째 되는 해 어느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아하, 백성들의 성문이 부서져서 내가 그곳을 점령했고 그곳이 폐허가 됐으니 내가 번성할 것이로구나 라고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말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으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듯 내가 너를 대적해 많은 나라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두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두로에서 폐허가 된 잔해를 긁어내고 두로를 바위 표면처럼 만들 것이다. 두로는 바다 가운데 그물을 들이울 곳이 될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두로는 민족들의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두로의 딸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왕 가운데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부터 말과 전차와 기병들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두로에게 오게 할 것이다. 그가 들판에 있는 내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너를 대적해 포위벽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들 것이다. 또 그의 성벽 파쇄기로 내 성벽을 치고 그의 도끼로 내 망대들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의 말들은 수가 많아서 그들의 흙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다. 성벽 무너진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가 내 문들로 들어갈 때 기병들과 마차와 전차들 소리에 내 성벽들이 진동할 것이다. 그의 말들의 말굽들이 내 거리를 온통 짓밟을 것이다. 그가 내 백성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내 튼튼한 기둥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내 재산을 약탈하고 내 상품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훌륭한 집들을 부수고 내 돌들과 목재와 폐허 부스러기들을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고 합북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 표면처럼 만들 것이니 너는 그물을 들이울 곳이 되고 결코 다시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두로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다친 사람들이 신음하고 내 가운데서 학살이 자행될 때 내가 쓰러지는 소리에 해안 지역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닷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예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벗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움의 옷을 입을 것이고 그들이 땅에 앉아 매 순간 떨며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내게 불러줄 것이다. 바다에 사람들이 살던 곳, 자랑스럽던 도시야. 내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너와 내 주민들이 바다에서 강했고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내가 쓰러진 그날에 해안 지역들이 벌벌 떨고 바닷가의 섬들이 내 넘어짐을 보고 놀란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내가 깊은 바다를 내게 올라가게 해 광대한 물이 너를 덮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웅덩이에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가장 밑바닥 고대로부터 폐허가 된 곳에서 구덩이에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할 것이다. 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영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참혹하게 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너를 찾는다 해도 영원히 다시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